곳에 머문다. 따스하게 따뜻한 차에 함께 끈적한 레이 찰스 음악을 감상해. 나는 피지 못할 것도 피게 해. 이미 내 랩만으로도 그녀를 거치게 해. 쿵쿵쿵 심장이 뛰네. 기다리던 것이 우르르 한 번에 니기에 받아라 니가 그간 원하던 거. 날 짜잘한 랩 지망생과 다르단 거. 이건 달콤한 거 뻥한 직업. 설레는 맘에 100% 너 잠 못 잘 걸. 시간이 지나니 신화가 오네. So fresh 섹시한 내 고뇌. 난 나의 고마다 숨결을 밟지. 이건 나를 유혹하는 메시지. Turn it up now. Hey, turn it up loud. Hey, hey,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나 해지. Hey, 제일 들어도 약 올리는 메시지. Turn it up loud. Hey, hey, turn it up loud. Hey, 나는 전 걸리아노 디고 루이 비톤 스파나슈와 예슬 두트엔게 반만 지방시 알렉산더 맥퀸 도시도 원슈 손재나 돈 페리롱핑 대두 저주받은 체구 너구들과 나는 엄연히 다른 레벨로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지 배로 부러우면 담배 봐라 조심해라 꿈속에 바대로. 나는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100% 너 잠 못 잘 걸. 라라라 나타타타 헤이 헤이 많이 내타 언제나 주먹 굳어도 관대하라. 담백하다 기름기와 거품기가 하나도 없잖아. 나는 당당하다 빙구 없다. 난 나의 고마다 숨결을 밟지.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. Turn it up now. Hey, hey, turn it up now. Hey, hey,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나 해지. 제일 들어도 약 올리는 메시지. Turn it up now. Hey, turn it up now. 내 삶에 너 만족할란다. 너와 나 에미래는 짱짱 실이라고 즐기면 단단해. 단단대로보다 단단해. 내 삶에 나 만족할란다. 너와 나 에미래는 짱짱 중실이라고 즐기면 단단해. 단단대로보다 단단해.